사장실에서 새어나온 소리. 주차장 문제 큰일이야. 손 좀 써야겠더군. 엿들은 부하 직원이 얼른 주시성 가진 차장, 즉 주차장에게 귀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차장의 번민이 시작됐습니다. 엊그제 술자리에서 사장 욕한 게 귀에 들어간 걸까? 부하 직원들을 잘못 다룬다는 뜻일까? 혹시 집에 갖다 놓은 사무실 화분 때문일까? 주차장은 화분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술좌석 일을 해명하고 부하 직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조심조심 쥐지군 듯이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즉 주차 문제 때문에 사장이 한마디 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고는 쓴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높은 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던데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혹시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화 분노의 역류 중에서 브루스 온스비가 부른 노래 Set Me In Motion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공부에 찌든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문일고등학교 2학년 차호원 학생이 신청해 주셨네요. 또 제 수첩을 보니까요 아주 예전에 중대 컴퓨터공학과 93학번이신 이진용 씨가 신청해 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적은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진용 씨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뽑아주신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한 분이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 곡 듣고 또 광고 듣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영화 5편이 나갑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경기도 여주 전봉사리 파동의 안경현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사랑의 파도, 알파치노가 나온 그 영화 기억나시죠? Sea of Love, 이 영화의 주제가인 Sea of Love 띄워드릴 텐데요. 원래는 Phil Phillips가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아주 현대풍으로 Honey Drippers가 다시 부릅니다. Sea of Love. 허니 드리퍼스가 부른 Sea of Love, 영화 사랑의 파도의 주제가였습니다. 원래 노래 끝나고 곧장 CM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신청하신 분의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대전의 손일권 씨,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작년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탔다고 그 기념으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손일권 씨 반갑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얘기 계속할게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늘 잠자리를 자마리, 가위를 가세, 형을 성이라고 하신 외할머니.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내게 몇 가지 금기사항을 안겨주셨다. 하나는 문지방에 올라서지 말 것이다. 이유는 복이 모두 나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안 지켰다. 오히려 할머니가 안 계시면 올라가지 않던 것도 계시면 보란듯 올라가 있었다. 둘은 주전자에 입을 대고 먹지 말 것이다. 이유는 주전자 입에서 무시무시한 뱀이 나와 나를 문다는 것이었다. 셋은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이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편지 가득히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김현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만홍의 샘 중에서 장 드 플로레트, 투츠 틸레만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자, 김현씨는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는 주전자를 봐도 문지방을 봐도 또 동생을 봐도 그렇게 할머니가 생각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하고 딱 생각을 하면 그 영화를 보던 그 당시의 기억들, 그 당시의 나의 마음 상태, 또 같이 봤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죠. 이렇게 영화는 우리 인생과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환경이 돼버렸는데요. 자, 매주 이 시간에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시간, 잊을 수 없는 영화 다섯 편 혹은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이것은요 격주로 초대 손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편지나 사연을 받아서 꾸미기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서 꾸미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최영숙 씨의 사연으로 꾸며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이 아니라 그냥 최근에 본 영화 다섯 편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저희 시간은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많은 영화들,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은 영화 다섯 편만 꼽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잊혀지지 않는 어떤 해프닝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연을 원고지 2매 분량으로, 그러니까 영화 한 편당 원고지 2매 분량으로 해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 주소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물론 하이텔로도 받고요. 자, 오늘은 최영숙 씨의 사연으로 꾸며보는데요. 영숙 씨도 주로 영화 평을 해주셨네요. 자, 영숙 씨의 편지 시작합니다. 처음에 정은임 씨가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는 로브 라이너 감독의 80년 작품 스탠 바이 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나와서 계속 떠드는 걸 보고 그냥 애들 영화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봤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점점 진행돼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흡사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듯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채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주인공 소년. 그리고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게 된 얘기를 친구에게 들려주며 울먹이던 리버 피닉스. 유감스럽게도 나머지 두 친구들의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나는군요. 시체를 찾아 내 소년이 길을 떠난다는 얘기 자체가 처음에는 황당하게 생각됐지만 그 여정 속에 잔잔히 피어나는 어린 소년들의 맑고 순수한 우정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찻길로 가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나쁜 형들을 만나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리버 피닉스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Stand By Me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는 언제나 제 가슴 속에,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 최영숙 씨가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로 꼽아주신 Stand By Me 중에서 Stand By Me 듣습니다. 베니킹입니다. 하이텔의 김정환 씨, 최명석 씨, 전영선 씨, 또 정민이의 친구 두 분, 순구, 은성 씨가 보내주신 신청곡 Stand By Me, 매니킹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서 최영숙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번째로 뽑고 싶은 영화는 테리 길리엄 감독의 1991년도 작품 피셔 킹입니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이렇게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영화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찬 영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사건의 계기가 된 말을 할 때 클로즈업된 제프 브리지스의 입, 영화 속에 계속 흘러나오는 I'm sorry라는 노래, 제프 브리지스가 재기한 후 프로그램 제작 회의 중에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세 명의 거리의 불황화들을 담은 작품을 만들자고 얘기할 때 그때 화면에 잡힌 스텝 세 명, 성배로 표현되는 인간성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작가의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면 제 착각일까요?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 리디아 때문입니다. 어딘가 서툴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천진하고 맑은 마음씨를 간직한 리디아. 만두를 좋아하는 이 리디아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피셔 킹 중에서 해리 닐슨의 노래 How About You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서 최영숙 씨가 뽑은 내 인생의 영화 5편, 이제 세 번째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밀로스 보만 감독의 아마데우스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고 모차르트에 대해서도 그저 음악의 신동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도 그냥 한 음악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겠거니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시작하는 첫 장면부터 그 선입견은 일시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교향곡 25번이 흘러나오면서 늙은 살리에르의 모습이 화면에 비친 첫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왜 그런 식으로 시작됐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르였다는 것을.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들으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멋진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 살리에르. 자라서 음악가로서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게 된 살리에르. 하지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의 만남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고 시기심으로 불타 마침내는 바라던 대로 모차르트를 파멸시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세월이 지나서도 계속 연주되지만 늙은 살리에르, 그의 음악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단순한 음악 영화 또는 음악가 영화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살리에르인 만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로 하여금 해답을 찾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삽입된 모차르트의 레퀴엠 쾌일 번호 626번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라크리모사입니다. 경기도 장안구 조원동의 최영숙 씨가 뽑은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모차르트의 레퀴엠 키엘번호 626번 중에서 라크리모사였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는 팀 버튼 감독의 에드워드 시저스 가위손입니다. 항상 우울한 분위기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팀 버튼 감독을 좋아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대상은 연극 무대의 소품들처럼 단순화,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현실감이 나지 않는 마을의 세트, 만화처럼 원색을 사용한 자동차 색깔들,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전형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모성애를 대표하는 화장품 아줌마, 자상한 아버지, 풋풋한 위노나, 수다스런 동네 아줌마들. 이런 등장인물들 중 주인공 에드워드만이 실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동화적인 인물입니다. 화장품 아줌마가 처음 에드워드를 발견하게 된 것은 자동차 옆 거울에 비친 성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거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성을 보았다면 에드워드의 신비감은 훨씬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가 에드워드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영국의 여류 작가 메릴 셀리가 쓴 프랑켄스타인이 생각났습니다.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인데 거기에 도전했다가 화를 당하는 내용이 프랑켄스타인. 에드워드도 결국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노나와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눈을 뿌리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이텔의 최영우 학생 주상규 씨, 강주영 씨, 그리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최이섭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가위손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수원 조원동에서 최영숙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끝으로 제게 감동을 주었던 다섯 번째 영화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프린스 오브 타이즈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무리 없이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졌지만 사랑의 힘으로 조금씩 그것을 극복해가는 닉 놀테의 연기도 돋보였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연출도 그녀의 노래 솜씨만큼이나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화 시작 부분에 어린 세 남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물 위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는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편안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극중 바브라의 아들이 공항에서 자기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던 닉 놀테와 작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곡 중에 하나가 연주되어 참 반가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전주곡과 알라그로. 이 곡이 연주되면서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는 그 장면이 음악과 더불어 하나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자, 영화 Prince of Tides, 사랑과 추억 중에서 그 장면과 이어서 러브 테마 띄워드립니다. 하이틀의 정재우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Play the violin. Your father says you're pretty good. Here, now? Sure, why not? Cheer this joint up. Well, okay, but I'm a little embarrassed. I mean, people might think I want him to throw money. Well, what's wrong with a few extra bucks? Okay, well, I guess I'll play this thing I've kind of been working on. All right. 영화 Prince of Tides 중에서 크라이슬러의 곡 그리고 이어서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경기도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서 최영숙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마련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이 순서에는 내 인생의 영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다섯 편만 꼽으시는 건데요. 대신 그 영화가 나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주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화 자체가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다섯 편을 각 한 편당 원고지 두 매 분량으로 그렇게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 최영숙 씨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이명섭 씨도 그렇고요. 주로 영화 평만을 적어주셨거든요. 영화 평에 그치지 말고 나와 연관된 살아있는 영화 얘기를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음 곡은요. 참 최영숙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친구들 중에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항상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을 마음속에 묻어뒀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요. 여러분도 그 시원한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강남구 구로구네요. 구로구 시흥일동에서 송진우 학생이 또 흑석동에서 이재찬 씨가 사랑하는 현진이와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영화 있죠. Stealing Home, 추억의 첫사랑이라고 우리 제목에 붙었는데 그 중에서 Everly Brothers가 부르는 곡 띄워드립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My arms when I want you, and all your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dream. 서울 강남구 개포일동의 조향림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All I Have to Do is Dream, Everly Brothers의 노래 잘 들으셨어요.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Stealing Home 중에서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틀 후에는 친구 종호의 생일이라고요. 제게 아주 멋있는 꽃씨도 보내주셨어요. 이 엽서에 제 꼭 심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꽃씨 심으면 잘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인데요. 전주의 재상씨 친구 석현이랑 이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강동구 천호동의 임지영 씨도 함께 해주십시오. Electric Dream, 영화 Electric Dream 중에서 듀얼인데요. 그동안 하이텔로 염석원 씨와 허진석 씨가 목마르게 신청하셨습니다. 경기도 김포 사우 오리의 권재한 씨 그리고 장영원 씨도 함께 해주십시오. 듀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